다시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이렇게 나 울고 가는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이렇게 나 버리고 내가 나를 잡을 줄